있던 그 거리 하늘 아래서 한없이 웃고 있던 아름다운 그녀를 처음 보았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제갈길 가고 있지만 나는야 그녀 모습 놓치세라 멍청이 쫓아갔었다는 스커트 사이로 흐르는 달며 노란 리본으로 묶어놓은 긴 머리 상큼한 미소와 입 맞추고 싶듯 그랬는 장미빛깔 그 입술 이제는 말을 한번 건넬까 걱정 걱정하면서도 두근두근 가슴만 뛰네 하여간 말은 해야겠다고 고민 고민하던 끝에 아가씨 타나 한잔 합시다 사랑이 이렇게 죽을 줄 예전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 상큼한 미소와 입 맞추고 싶듯 그려있는 장미빛깔 그 하면서도 두근두근 가슴만 뛰네 하여간 말은 해야겠다고 고민 고민하던 끝에 아가씨 차라 한잔 합시다 사랑이 이렇게 좋을 줄 예전엔 정말 아무것도 몰라